생활사 Start back 지금 내가 내는 Start back 누군가에겐 Get Start back 가는 패턴 좀 바꾸지 back 지루해진 Like a Bart back 이제 네가 안 미워 이제 네가 안 미워 Start back 후기 대줄게 그냥 세게 치고 말어 그래 해보자 사물 널 back 괴물 너무 길어 Girl back 사비 넌 날 Sus back 물어봐야 편해 동물 원이 back 너도 원하잖아 씹을 Girl back 네가 나 싫어도 you know it 싫어도 you know it yeah. 무풀보던 악플이 좋아 난 널 몰라 But no my man Miana de apuro nando bakonde chikyoba chobudi jebal gangangage ay ay